사랑은 쓸쓸하네요. 내 마음 허전하네요. 생각하면 그 얼마나 정다웠던가. 나 혼자서 길을 가면 눈앞을 가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.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나는 너를 찾지 못했네. 생각하면 그 얼마나 행복했던가. 나 혼자서 길을 가면 눈앞을 가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네. 마음 약해서 마음 약해서 다른 너를 찾지 못했네. 혼자 남으니 쓸쓸하네요. 내 마음 허전하네요. 생각하면 그 얼마나 정다웠던가. 나 혼자서 길 가면 눈앞을 가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.